이제 사랑은 없다. 이만하면 이제 깨달아야 해. 다시 한번 또 다치기 전에 사랑한단 말 나오려 할 때 어떻게든 꽉 참아야만 해. 나는 딴 따라야 계속 그럴 거야. 보나마나 뻔히 또 이런 상황이 올 거야. 난 다칠 거야, 너도 다칠 거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나와 너 울리지 않아. No love, no, no more. 사랑은 이제 그만, 그냥 즐기며 살아. No love, no more. No, 지키지도 못할 약속 다시는 하지 마. Oh no, no, no. Oh no, no. Don't wanna hurt nobody again.